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.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바라 주세요. 낙엽이 쌓이는 나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.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. 누구라도 그대 보내주세요. 낙엽이 흩어진 나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 하겠어요. 모든 것을 헤매인 마음 보내주세요. 낙엽이 사라진